너와 눈을 맞춘 순간 정신을 좀 잃은 듯한 그리고 눈 떠보니 이거 그 모습에 난 홀린 채로 이 향기에 좀 취한 채로 난 어쩌면 널 헤매고 있어 내 옆에 one, two, three, and four 또 다른 갈림길 다시 여기 너로 시작해서 너로 돌아와 있는 걸 똑같은 말, 두 표정도 나에겐 왠지 다 다른 의미 너의 모든 것이 믿을 수가 없게 좋아져 아침 이렇게까지 머물고 싶은 너의 낙원에 내려줘 비처럼 take on me your love 숨을 내쉬고 난 종일 머물고 싶은 세상 위에 불시착한 너로 인해 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흔들리는 중 함께 했던 추억 다시 돌아보면 꿈 같아서 터져버릴까봐 겁이 나 거품 늘 패이던 내게 손 내밀 네 손마저 떨어져도 괜찮다고 해줬어 그럼 이제 같이 손잡고 날아야지 주마저 무의미 믿고 가만히 안겨줄 내 품 사랑 노래 배경에 대물 봐도 너 말고서 nothing 문 앞다리 안아줘서 질리고 아파해 내 가시 눈앞에서 무의미 애원인 곳은 대체 혼자 성공하고 차갑게 모습 기만은 되오지 함께함의 감 잘 멀리서 볼 수 없어 도망과 머릿속을 주위 너로 가득 차 있어 가본 적도 늦게 본 적도 없지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시간 I'm in paradise 널 보면 4, 3, 2, and 1 시간을 거꾸로 세는 느낌 그늘 것 같이 숨을 멎을 듯이 떨려 나에게 좀 더 보여줘 저 멀리 어딘가 가려진 눈을 씻고 봐도 이건 말도 안 돼 놀라워 아침 이때까지 머물고 싶은 너의 낙원에 내려줘 비처럼 take on me your love